남자야 내 남자야 내 꿈을 바쳤던 남자야 달마다 내 곁에서 죽고 못 살더니 하루아침에 카멜레온이 되었나 목숨 걸고 사랑한다 애원했던 남자야 지금의 자존심 가라가라 하는데 사랑보다 더 깊은 정이 못하게 잡아라 하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남자야 남자야 가지 마라 남자야 내 꿈을 바쳤던 남자야 달마다 내 곁에서 죽고 못 살더니 하루아침에 카멜레온이 되었나 목숨 걸고 사랑한다 내 달렸던 남자 가라가라 하는데 사랑보다 더 깊은 정이 못하게 잡아라 하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남자야 남자야 가지 마라 목숨 걸고 사랑한다 가라가라 하는데 사랑보다 더 깊은 정이 못하게 잡아라 하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남자야 남자야 가지 마라